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탄생 105돌째 즈음에서 국제고려인 통일연합회가 월간 사회정치 잡지 통일 특간호 4.15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태양절 주체시대의 105년과 2017년 4월호를 발행했습니다. 특간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을 종중히 모셨습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 생애를 연대별로 수록한 사진문헌들과 영상미술 작품들을 종중히 모셨으며 어버이 수령님의 혁명활동 양력과 회고록 3기와 더불어 제1권의 주요 내용들을 편집했습니다. 잡지 2017년 4월호는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사진문헌들을 종중히 모시고 그의 현지지도 소식들을 집중 편집했습니다. 조선반도 종세와 관련한 소식들, 동포 소식과 문화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